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정기우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로운 면모의 정기우 같죠?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로운 환웅토만 같아 보입니까? 정기우 멋있다! 저는 그렇게 주차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오시지 않아요. 정기우 멋있다.